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안전보상리사회가 지난 9월에 진행된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거드는 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이것은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는 유엔안전보상리사회가 자기의 권능을 벗어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을 부정한 또 한 차례의 월권 행위, 주권 침해 행위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지난 9월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 폭발 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거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이다. 유엔안전보상리사회는 핵시험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 조치들과 같은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금지시킬 그 어떤 권한도 없으며 유엔 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모든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핵시험과 로켓 발사를 수천 번 진행했으나 유엔안전보상리사회가 그것을 금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블록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한 전반적 유엔 성원국들이 국제법위에 군림하여 열강들의 정치적 도구로 도용되고 있는 유엔안전보상리사회를 시급히 개혁할 것을 절절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치가 아니라 힘과 강권으로 좌우지되는 현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자면 힘이 있어야 하고 적대 세력의 핵 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핵무장을 국가로 선으로 내세우고 만난을 극복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 것이 천만 번 현명하고 정당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오바마와 그 졸개 따위들이 비열한 제재 압박으로 우리 국가의 핵무장 노선을 포기하게 하거나 핵강국의 지위를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남들과 어떠한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택한 정의의 길로 더욱 힘있게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전면 부정한 이번 제재결의 조작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제재는 불피코 긴장 격화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치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제재결의 조작의 주모자인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12월 1일 평양.